자,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를 왜 깔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요즘, 아, 지금 몸살이라서. 몸살이요? 네네. 많이 아프세요? 괜히 불쌍해 보이려고 한번. 몸 좋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불쌍해 보이는데, 뭘 더 불쌍해 보려고. 야. 아, 이거 참, 네. 아, 아까 보면서 얼마나 해보고 싶었던지요. 자, 그럼 제가 네. 사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작성자 사이코라는 분이 예,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음악 깔아주시는 건가요? 예, 진짜 너무 짧은데 사연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랑해의 반대말은 뭘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답니다. 정말 민망하네요. 아까 굉장히 길게 연습하셨는데 저분한테 좀 죄송하네요. 되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적인 네. 그런 질문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 되게 깊게 생각할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순수한 네. 어떤 동심의 세계에서 아니 이건 궁금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옛날에 그런 반대말 노리는 거 많이 했잖아요. 아주 유치하고 그런 거. 반대말 노리? 반대말 뭐 산토끼 반대 알카리 토끼 이런 거 정말 네. 많이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 말이죠. 산토끼 뭐 죽은 토끼 집토끼 뭐 그런 거 그 절정판은 키토산이잖아요. 키토산 그런 말이죠. 옛날에 그 추억에 네.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반대말 시리즈. 야 근데 네. 지금도 이걸 해도 웃으시는 거 보면은 그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순수하셔. 네. 그렇죠? 아니면 네. 사랑의 반대말 뭘까요? 아. 제가 첫 번째 리플 달아주신 분 소개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첫 번째 사연은요. 제 참 사연도 그렇지만 첫 번째 리플은 어딜 가나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리플 다는 분들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네. 작성자 핸섬보이라는 분입니다. 네. 아싸 1등. 꼭 그냥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연과 전혀 상관없이 아싸 내가 1등. 아싸 1등. 그 뒤에 또 이렇게 리플 달아주신 분 계시죠. 뭐 아쉽다. 뭐 이런 거. 아쉽다. 그리고 이렇게 리플이 쭉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윤도현 짱 이렇게 적어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꼭 계세요. 예. 네, 한두 분씩은. 아싸 1등. 네, 아싸 1등. 근데 실제로 제가 해보면 재밌어요. 아 정말로. 그 이거 해봤어요? 딱 처음으로 리플이 달릴 때 굉장히 그런 쾌감이 있죠. 아싸 내가 1등. 그걸 적을 때 손 떨림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그건 누구라도 표현을 못하죠. 그럼 작성자 핸섬보이라는 사람이 혹시 전요. 네.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런 닉네임을 쓰겠어요. 네.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요. 핸섬보이라니요. 김재동 씨 사연. 네. 제가 하나 더 할까요? 네네네. 뭐. 네, 더 할게요, 제가. 네. 이번엔 작성자 이종찬 씨라는 분입니다. 사랑의 단어적 뜻은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일. 이게 사랑의 단어적인 뜻이래요. 또는 그 마음인데요. 아끼지 않고 베풀지도 않는다. 그거는 무관심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이제 무관심이다. 무관심. 왜냐면 베풀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으니까. 관심 없다? 그냥. 네. 관심 네. 없다. 네. 그 요번 주 리플은 굉장히 그 진지하게들 많이 달아주신 것 같아요. 박건주 씨라는 분이 달아주신 사연인데요.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고 한다면 해의 반대말은 아내임으로 그러니까 사랑과 해를 떨어뜨려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 플러스 해의 반대말은 무관심 아내가 됩니다. 결국 사랑의 반대말도 사랑해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 밑에 또 리플을 도도한 사자라는 분이 리플을 다셨어요. 예. 아 머리 좀 쓰셨네요 이렇게. 꼭 이런 분들이 계시죠. 네, 도도한 사자. 도도한 사자. 야, 굉장히 닉네임이 괜찮은데요. 네. 아마 파마하신 분일 거예요. 네. 자, 제가 하나 또 하겠습니다. 작성자 은경 2, 아니 은경 2라는 분인데요.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 입니다. 아, 뭔가 하여튼 그, 예? 그죠? 이분의 생각을 하게 하는. 그렇죠. 예. 자기가 우리, 생각할 때 이제 예. 모든 게 끝이다. 예. 그러니까 사랑은 없으니까 사랑했었다. 예. 굉장히 슬프네요. 네. 굉장히 슬프네요. 그 자기 일처럼 슬퍼하시나요, 이렇게?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했었다죠. 인생 자체가? 인생 자체가 사랑했었다. 아... 또 있어요? 네. 네. 박남주 씨라는 분이 네.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네. 사랑에는 반대말이 없습니다. 우주의 반대말이 없듯이 우주는 너무나 넓고 넓어서 반대라고 포함되는 것조차도 우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라고 표현되는 모든 것들도 사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연에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굉장히 잘 네. 알아주셨고요. 어떠세요? 다음 사연 있나요? 저의 생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저도 저 이 사연을 보면서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이거는 진짜 자기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누구나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리플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건 뭐 그냥 너무 진지한 것들만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보너스 삼아 예. 알려드립니다. 예. 유치하더라도. 예, 뭔데요? 뭐. 잘 들어주시고. 예. 예. 그나마 사랑의 반대말은 해랑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밑에 리플이 달렸어요. 예. 해인사는 들어봤어도 해랑사는 못 들어봤대요. 그 밑에 해랑사 다신 분이 또 리플을 달았어요. 예. 해랑사라는 사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 찾아서 지명까지 쫙 띄워놓으셨어요. 정말요? 아, 예, 그럼요. 해랑사라는 사당이 진짜 있대요. 아, 이분 대단히 치밀하신 분이에요. 예. 이 리플을 예상하고 이미 인터넷에 예. 다 찾아놓으신 거죠. 사당을 찾아놓으시고, 그 밑에 조금 있으면 지도까지 전부 하시고. 아, 이분 굉장히 그 치밀하신 분이세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플 이 그 사연을 보면서 그 사랑의 반대말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사랑의 의미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김재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